안녕하세요. 목요일 오후의 지식탐사 여행 성남 FM 지식탐사 로켓의 린윤입니다. 지난 주말이 입춘이었는데 어느새 벌써 겨울이 절반도 넘게 지나버렸네요. 겨울방학이 지나기 전에 벌써 다 끝났나? 그럼 새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과 마지막으로 근교에 여행 다녀오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좌우당간 일단 첫 곡으로 오늘 엄정화 씨의 Watch Me Move 들려드리고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90.7MHz 성남 FM 즐거운 라디오의 목요일 프로그램 린윤의 발진 지식탐사 로켓을 듣고 계십니다. 린윤의 발진 지식탐사 로켓은 사회과학, 테크놀로지, 벤처, 철학 등등등 재미있는 지식 관련 토픽을 청취자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는 프로그램인데요. 성남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주파수 90.7MHz에 맞추시면 성남 FM 방송을 들으실 수 있고요. 다른 곳에 계신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mnara.com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핸드폰, 모바일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어요. 튜닝 라디오라는 앱을 다운받으셔서 그 안에서 성남 FM 검색하시면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저의 지식탐사 로켓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토픽이 있거나 신청곡이 있으신 분들 또는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이나 앱으로 듣기에 바로가기 링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웹사이트 주소 radioryoon.com radio.linyun.com 웹사이트에 오시면은 관련 정보랑 링크 쉽게 찾으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토픽 제보나 신청곡을 남겨주시면은요. 추첨을 통해서 코페아 커피에서 원두 커피를 드리고 있는데요.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새학기는커녕 아직 졸업식 시즌이 시작도 안 했어요. 졸업 시즌이 이제 목전인데 올해 졸업하는 학생 및 학부모님 여러분들 뭐 말끔한 옷 하나씩 다 다려두고 계시겠죠? 자, 졸업식 하면은 또 뭡니까? 짜장면인데 이제 아닌가? 맞죠? 저 요즘 이런 게 하도 헷갈려가지고 제 일전에는 저 새해 전날에 일찍 자면은 눈썹이 하얗게 새버린다는 말 있잖아요. 그 얘기를 어쩌다가 했는데 그때 주변에 있던 지인들이 그 얘기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새해 전날 밤에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얘진다고. 그래서 저는 제 무슨 평행우주의 다른 한국에서 자란 줄 알았다니까요. 어쨌든 여러분들 그 다들 듣고 자라는 거 맞죠? 그런 이야기. 졸업식 날은 또 짜장면입니다. 어쨌든 모르셨 분들 또 이제 또 아셨을 거예요. 가족 또는 친구들과 짜장면. 자, 그러면 이 짜장면을 먹으러 가서 단무지에 양파 춘장까지 쫙 깔아놓고 짜장면을 머릿수대로 시키려고 하는데 중국집 주인이 주문을 받으러 왔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음식값은 내고 싶은 만큼만 내세요. 자, 여기서 퀴즈. 제가 조금 더 이 황당한 전개를 음미하실 수 있게 시간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3초 동안 아무 소리도 안 내면 방송 사고가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졸업식 날 가족이나 친구들과 다 같이 몰려가 짜장면을 시키는데 이렇게 직접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어떡하실 거예요? 신받다! 하고 먹고 그냥 걸어 나가거나 요즘 속어로 또 먹튀라고도 하죠. 먹고 도망간다 하면서 아니면 비슷하게 남은 동전 잔돈푼이나 테이블에 놓고 나온다거나 또는 양심상 평균 동네 짜장면 값 정도를 맞춰서 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명을 받는 거예요. 아, 이 중국집 주인 양반은 참으로 인자하신 대인배로구나. 이분의 덕성에 받은 감명까지 그 값을 쳐줘야겠다. 내지는 뭐 나는 가족들과 졸업식 날 여기서 너무 좋은 추억을 만들었으니 그 값까지 쳐주자 해서 평균 짜장면 값보다 더 큰 돈을 쥐어주고 나온다거나. 예, 뭐 웃기게 이야기는 하겠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이렇게 소비자가 자신이 사려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직접 책정하게 하는 것을 글자로 PWYW라고 합니다. 예, 뭔 뜻이냐면 Pay what you want 라고 직역해서 말 그대로 넌 내고 싶은 만큼 내라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가 오늘의 토픽입니다, 여러분. 이게 또 행동과학과도 아주 관련이 또 깊어요. 제가 라디오도 하지 않고 탱자탱자 쉬고 있지 않을 때 읽는 것들인데 제가 또 대학원생이잖아요. 그러면 음악이 나간 후에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이제부터 PWYW pay what you want 소비자 가격 책정에 대해 슬슬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한 큰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소비자가 가격을 책정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물론 여러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중에 가장 유명한 케이스가 제 생각에 가장 유명한 케이스가 유명한 거의 세계국급 넘버원들 중에 하나라고 해도 손색이었겠죠. 영국 밴드 라디오헤드가 중심인데요. 이 2007년대 말에 라디오헤드는 7집 앨범 In Rainbows를 발매했습니다. 근데 이 발매 전략이 꽤나 독특했어요. 말 안 해도 지금쯤 어떤 전략일지 짐작이 딱 가시죠? 라디오헤드는 웹사이트를 따로 제작을 해서 소비자들이 자기가 내고 싶은 만큼의 돈을 내고 앨범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전략에 수익이 나올 수나 있을지 없을지 우려가 많았는데요. 뚜껑을 따봤더니 2007년 10월에 전체 다운로드 중에 62%는 그냥 공짜로 다운을 받아갔지만 38%는 평균 6불, 우리 돈으로 대충 환산해서 6천원 정도를 내고 다운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라디오헤드는 레코드 소속사 EMI와의 계약이 끝나서 무슨 소속사 레코드 소속사 같은 것과 아무런 연고 없이 자체적으로 이런 전략을 펼쳐서 수입을 몽땅 독차지할 수 있었는데요. 이때 라디오헤드의 아티스트 톰 요크가 그때 당시 와일드 잡지에서 했던 인터뷰에 따르면 이때 얻었던 수입은 여태까지 라디오헤드가 지난 모든 앨범에서 얻은 디지털 수입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 더 많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소비자에게 모든 가격 결정권을 넘겨버리는 파격적인 전략은 여러 질책과 토론을 낳았습니다. 당신네들 같이 어마어마한 세계국급 밴드가 이렇게 공짜로도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버리면 대체 어디에 누가 13불이나 하다못해 1달러를 내고 당신네들보다 유명하지 않은 아티스트의 음악을 다운받겠느냐를 비롯해서 여러 감로 늘박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성공은 비단 라디오헤드가 기존에 이미 엄청난 명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었을까요? 제가 자꾸 혀가 꼬이네요, 오늘. 이 엄청난 라디오헤드의 실험으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이런 영리적 pay what you want 가격 책정 전략이 신나게 다루어졌습니다. 사회과학 학계에서도 이 주제를 신나게 다룬 연구들이 많은데요. 그럼 여러분 노래와 광고 듣고 오늘 이 사람들이 어떤 연구를 했는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90.7MHz 성남 FM 방송입니다. 라디오헤드의 7집 앨범 사건 이후에 걸토크, 저는 이게 누군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걸토크와 같은 아티스트들 그리고 비디오 게임 회사가 이런 페이와추원 전략을 따라해 보았는데 그들 역시 좋은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무턱대고 이렇게 모험적인 가격 정책을 들여올 수는 없겠죠. 그럼 일상생활에 볼 수 있는 사업들에 적용시킨 것을 한번 가볍게 볼까요? 2009년도에 저널 오브 마케팅이라는 마케팅 학회지에다가 독일의 마케팅 연구원들이 펴낸 연구가 있는데요. 자, 이분들은 브런치 식당, 영화관, 그리고 카페에다가 이 페이와츠원트 방식을 몇 주간 도입해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봤더니 카페 음료와 브런치는 성공적이었는데 영화관은 딱히 그렇지 못했다네요. 이걸 조금만 더 줌인해서 자세히 보면 이 브런치 식당의 원래 메뉴는 8유로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페이 왓 유 원트 테스트 기간 동안 고객들은 평균 6.44유로씩의 돈을 냈답니다. 게다가 신기해서 입소문이 나는 바람에 매출도 30% 이상 늘어났고요. 이 식당은 아예 테스트가 끝난 후에도 페이 왓 유 원트 방식을 고수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예. 그리고 또 카페에서는 1.75유로대의 음료를 팔았었는데 소비자가 직접 가격을 책정했을 때는 그보다 더 많은 1.94유로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여기도 매출이 한 3% 정도 늘었다고 하고요. 영화관에서는 본래의 6.81유로 티켓보다 좀 더 적은 4.81유로를 사람들이 지불했는데요. 근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이 되려 줄었다고 합니다. 예, 여기에서의 요점은 페이 왓츠 원트가 어떻게 보면 영리적인 사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겠죠.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마음대로 정말 공짜로 소위 먹고 도망가기를 떳떳히 할 수 있는 멍석이 깔아졌는데 사람들은 그래도 계속 어느 정도 돈을 내고 구입합니다. 보통 전통적인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사람들이 정말 이성적으로 손익 계산을 잘 한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잘 됐군 하고 공짜로 먹는 게 맞잖아요. 그 이유는 독일에서 이제 미국 쪽으로 건너가서 샌디에고의 근이지 교수 부부를 비롯한 미국과 유럽의 연구자들이 여러 재미있는 실험으로 밝혀냅니다. 그러면 음악을 좀 듣고 어떻게 이 연구자들이 밝혀냈는지 이야기를 마저 드릴게요. 네, 넬의 그리워하려고 해 듣고 오셨습니다. 네, 페이와츠원트는 내고 싶은 만큼 내세요라는 전략 과 보기 이게 보기와는 다르게 또 비영리 자선단체뿐만이 아니라 영리 집단에서도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게 보여져서 화두가 되었었는데요. 어떤 조건에서 이게 성공을 할까? 그리고 사람들은 왜 그냥 이기적이게 굴어도 되는 기회가 왔는데 공짜로 최대의 이득을 취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돈을 양심적으로 내는 걸까? 하는 물음들에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시장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고 그에 맞춰서 집단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결과를 창출하도록 할 수 있겠지요.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샌디에고의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두 연구자를 필두로 한 총 4명의 연구자들이 2011년도에 페이와츠 원트에 대한 세 가지의 재밌는 실험을 실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연구는 놀이동산에서였는데요. 청룡열차를 타고 으악 하고 비명 지르면서 내리막길 확 내려갈 때 번쩍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그 사진 파는 부스 있죠. 그 사진 부스에 왔던 5만 명가량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실험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사나흘 동안 이렇게 5만 명이나 놀이동산에 왔다 갔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사람들이 사진을 사려고 부스에 방문을 하면 이제는 우리도 조금 익숙해진 페이와츠원트 방식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손님들 중 절반에게는 그냥 내고 싶은 만큼만 돈을 내세요. 그렇게만 했고 나머지 절반의 손님들에게는 내고 싶은 만큼만 내세요. 근데 수익의 절반은 아픈 아이들을 돕기 위해 기부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 두 그룹의 손님들을 비교를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구매하는 사진의 가치로만 봤을 때는 이 두 번째 그룹의 손님들이 산 사진이 가치가 더 높겠죠. 사진뿐만 아니라 자선 기부까지 할 기회가 딸려오니까요. 하지만 이쪽 사람들이 사진을 훨씬 덜 샀습니다. 대신 사진을 산 사람은 사진값을 평균 5배나 더 많이 냈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재밌는 결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논문 저자들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자, 기부 이야기를 해준 소비자들이 돈을 더 많이 낸 것은 이해가 쉽대요. 사진도 사고 좋은 일에 기부도 할 수 있으니 꼭 먹고 알 먹고 그냥 사진만 사는 것보다는 더 좋은 옵션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부 기회까지 얹어줘서 가치가 더 높아지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또 그럼 사진에 기부까지 할 수 있으니 가격은 그냥 사진보다는 더 높겠구나 하고 지를 생각이 듭니다. 별로 큰 돈을 이런 사진 사는데 쓰고 싶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런 사진 구매를 권했을 때 어떨까요? 딱 봐도 아픈 아이들을 위해 자선기부까지 할 수 있다는 사진인데 내고 싶은 만큼 내란다고 너무 적게 내면 사람이 너무 야박하고 비내 보일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돈을 많이 내기는 싫고 이때 쉬운 해답은 그냥 사지 않는 겁니다. 그럼 나 자신이 야박해 보이지 않을까? 공정하지 않은 게 아닐까? 하는 걱정도 없어지고 사진이야. 안 사면 그만이니까요. 자, 요래에서 기부라는 옵션까지 덧붙이면 사는 사람은 적어지지만 일단 사면 돈은 대빼는 더 주는 이유입니다. 음악 듣고 다음 두 가지 실험으로 빨리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연구자들은 영구 청룡열차의 실험이 끝난 후에 자리를 강 위에 관광보트로 옮겼습니다. 시내 강에서 관광객들 태워주는 보트 있죠. 여기에선 보트 관광이 끝나고 손님들이 다시 부두로 올라오면은 보트에서 찍어줬던 사진들을 팔도록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관광보트에 탔던 손님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벌였습니다. 손님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는데요. 여기서는요. 첫째 그룹에서는 이 사진 한 장의 가격이 15달러, 거의 한 16,000원가량이라고 전해주었습니다. 꽤 비싸죠? 그리고 또 둘째 그룹에서는 비교적 훨씬 싼 5달러, 6,000원, 5,000원가량이라고 했고요. 셋째 그룹에서는 pay what you want, 여기에서 이 pay what you want 상황을 줬어요. 내고 싶은 만큼 내세요 라고 했다고요. 그러면은 이 첫째, 둘째, 셋째 그룹에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이고 재미나다. 물론 15달러씩이나 된다고 사진 가격을 제시했던 그룹에서는 사진을 많이 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싼 가격이죠. 5달러를 제시한 그룹과 내고 싶은 만큼 내세요 했던 그룹을 비교해볼까요? 따져보면 내고 싶은 만큼 내라고 했을 때는 5달러보다 더 적게 그냥 공짜로도 가져가도 괜찮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냥 거저 가져가는 게 이득이었겠죠. 하지만 내고 싶은 만큼 내라고 했던 pay what you want의 이 손님들은 이 셋째 그룹 사람들은 5불만 내라고 했던 둘째 그룹 사람들보다는 사진을 사지 않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과연 그러면 아까 놀이동산에서의 첫 번째 실험처럼 사람들이 혼자 이 사진의 가치는 얼마 정도일지를 혼자 결정을 하고 공정하게 그에 맞는 돈을 줄지 아니면 이기적으로 그보다 더 낮은 돈을 줘도 괜찮을지 이런 범민이 막 일어나서 어떡하지? 그냥 눈 딱 감고 푼 돈이나 주고 가져갈까? 아니면은 공정한 만큼의 돈을 줄까? 이렇게 고민을 했던 걸까요? 그러다가 뭐 이 셋째 그룹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쉬운 결정을 내렸겠죠. 첫 번째 실험의 청룡열차의 손님들처럼 그냥 사진 이거 사지 말자. 너무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이렇게 했었겠지만 5불이에요 하고 이 둘째 그룹의 사람처럼 가격을 정해줬을 때는 고민의 여지가 없는 거죠. 비록 공짜로 가져가거나 100원 내고 가져갈 기회는 없지만 사람들은 편한 마음으로 고민 없이 기쁘게 사진을 사갔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속으로 돈을 넉넉히 줄지 아니면 멍석을 깔아줬으니 헐값이나 공짜로 물건을 줬다구나 하고 살지 고민 걱정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단지 남이 나를 보고 아유 저 사람 자인고비네 하고 혀를 찰까봐 두려워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나 자신의 도덕관념에 내 행동이 어긋나는 게 싫어서일까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세 번째 순서로 논문 저자들은 우리를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 있는 한 레스토랑으로 데려갑니다. 어휴 좋겠어요. 그죠? 나도 저런 비엔나 같은데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좌우당간 이 비엔나의 레스토랑에서도 pay what you want 가격 전략을 도입했는데요. 이번에는요. 음식점 손님들을 어떻게 나누었냐면은 한 그룹의 사람들은 음식값을 봉투 안에 안 보이게 넣어서 익명으로 지불하게 했고 다른 그룹의 사람들은 다 보이게 음식점 점원에게 직접 지불하게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1번, 익명으로 지불하게 했을 때 아이고, 보는 눈이 없구나, 잘 됐다 하고 음식값을 더 적게 내는 경우는 얼마를 낼지 결정할 때의 주요인이 남에게 내가 비양심적이라고 비춰질까봐 남의 눈이 남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을 할지가 무서워서 고민했던 경우겠죠. 그리고 2번 익명으로 지불한 돈이 가게 점원 앞에서 냈을 때보다 더 많은 경우 이 경우에는 정말로 나는 양심적인 착한 사람이다라는 나의 정체성과 내 행동이 어긋나는 게 싫어서 그래서 내적 고민을 했던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비엔나 레스토랑에서의 연구 결과로서는 이 두 번째 내가 양심적인 사람인데 라는 이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마음이 페이와치원트 상황에서 돈을 지불하게 하는 주요 동기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현장 실험의 소개가 끝이 났는데 그럼 노래 듣고 한번 마무리,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에릭 클랩튼의 원더풀 투나잇 듣고 오셨습니다. 자, 소비자에게 내고 싶은 만큼 값을 지불하세요라고 했을 때 왜 다들 거저먹지 않고 꽤나 많은 수의 사람이 돈을 지불하는 것이냐라는 물음에서 아까 소개해드린 연구는 그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양심적인 모습을 해치기 싫어하기 때문이야 라고 합니다. 내 생각에 거저먹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데 그럼 내가 거저먹어버렸을 때 나는 공정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 싫은 것이죠. 이 연구 말고도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게 하는 요인은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페이와치원트 상황에서 돈을 지불하게 하는 요인은 또 더욱 많을 겁니다. 회사가 혹시 이런 페이와치원트 방식으로 돈을 벌지 못하면 이런 좋은 가격 정책을 바꿔버리지는 않을까라는 마음에 계속 이렇게 내고 싶은 만큼 낼 수 있게 해줘 하는 마음으로 돈을 넉넉히 지불할 수도 있고 싸게 가져가라고 회사가 이렇게 착한 가격 정책을 펼치다니 고맙고 기특하군 하며 보상하고 싶은 마음으로 돈을 지불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페이와츠원트라는 꽤나 생소한 가격 책략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걸 또 고지고대로 그렇구나 하기에는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할 것이 또 웹상이나 게임이나 앱을 이런 웹상에서의 게임이나 앱을 이렇게 페이와츠원트 형식으로 내놓으면은 공짜로 다운받아가는 사람들이 현저히 많기도 하답니다. 그러니까 뭐 첫 번째 연구 같은 곳에서는 음식점에서는 결과가 괜찮았대 하고 아무데나 무턱대고 적용을 시키는 것은 위험할 수 있겠죠. 뭔가 새로운 사업 전략을 구사하려면 이 연구자들이 했던 것처럼 조금씩 소비자 패널을 구해서 하고자 하는 전략을 조금씩 테스트해보는 게 안전하겠죠. 자, 그러면 혹시 이 연구가 꽤 재미있게 느껴졌다, 더 알고 싶다,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나중에 링크나 논문 파일을 radio.linyun.com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요. 거기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방송을 끝맺고 즐거운 라디오 목요일 지식탐사 로켓은 다음 주 5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끝으로 샌프란시스코 스콧 맥켄지가 불렀습니다. 들려드리고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If you're going to San Francisco. 90.7MHz 성남 FM 방송입니다.